느껴지지 않아 눈을 감고 있어도 그렇게 나 사랑하고 사랑했었던 너를 몇 번이고 몇 번이든 꿈이었다면 또 한 번 원망하고 미워한 내가 미안하고 또 미안해 Because of you 난 아직도 Because of you 너무 아파 무덤덤이 걸어가다 발걸음마다 울고 울다 다 젖어버린 눈을 감아 그동안 행복했어 나도 너만큼 이제야 후회가 돼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할 수 있는 걸 너야 Because of you 난 오늘도 Because of you 겨우 살아 추억 속을 걸어가다 발걸음마다 웃고 웃다 다 젖어버린 눈